우리는 계속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 동쪽에 이 모압 땅에 세우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순종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면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임할 저주와 또 멸망도 함께 경고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이 경고는 단지 심판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불순종에서 돌이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데 너희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그러면서 다 죽이시고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또한 강조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말하는 것처럼 그 땅에 일어날 재앙과 또그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또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마치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그 재앙과 질병과 수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당하게 된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그들의 자손과 또 수많은 객들과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땅에 임한 재앙을 보고 물을 것이다. 물을 것이다.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땅에 이러한 재앙과 이런 유행하는 질병이 있지. 온 땅에 불과 기근과 재앙들이 있어서 마치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랑 비슷하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을 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성도를 평가하고 성도를 가늠한다는 것이. 이것은 단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표현처럼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합한자라고 불리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겼던 이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지만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이 여로보암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상 숭배를 하여서 대대손손대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가깝게는 자녀, 그리고 멀게는 이름도 모를 자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비난과 모욕을 당하며 평가를 받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배가 고파갖고 집에서 뭐 먹으면서 좀 뉴스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일어나갖고 아침에 딱 나와갖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저를 보면은 아빠, 아침부터 TV 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딸한테 아침에 TV를 잘못 보게 하거든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후나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아침부터 TV를 못 봐야 되는데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는 본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이 될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우리의 삶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가 가득한 삶이 될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는 매일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마음에 이르며 생각하여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지 않나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이. 특별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징계를 받는 이유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노예라는 이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섬김은 결코 섬김을 받는 대상, 결국 섬김을 받는 이 대상의 노예로 전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방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그것을 노예로 전락해져 버린다. 처음에는 내 의지로 그것들을 섬기지만 내가 그것들을 사랑해서 섬기지만 결국 그것은 내 자신을, 내 삶을, 내 생명을 그것들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를 통하여서 처음에 섬길 때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의지대로 그것을 섬기지만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우상이 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상황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이 상황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섬기다라는 동사는 이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만,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만 긍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단어. 하나님을 섬길 때만 우리는 속박이 아닌 즐겁게 또 자유롭게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풀어주는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으로서 노예로서 우상의 노예로서 전락해버리는 역사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엉망이게 된 삶은 사람들이 봐도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즐겁게 자유로운 영혼인지 아니면 노예가 되어서 속박되어서 얽매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봐도 다 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좋은 말을 다 많이 해줘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 돈이 먼저,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먼저,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 먼저,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요? 여기서 섬기고 절한다라고 하는데 이 절하는 것은 스스로 몸을 굽힌다, 경배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우월한 존재 앞에서 보이는 이 복종의 행위인 것이에요. 절하는 것은. 즉 우상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겨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장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은 참된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채 거역한 채 우상에게 숭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결정대로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변명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안 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이 깨닫고 말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 언약의 내용을 잘 알아서라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맺는 이 세속적인 계약 관계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어떻게 함께 둘이 모여서 스스로 결정한 일을 파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항을 범한, 이렇게 불순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재앙을 내리시고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게 내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실제로 모세의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라가 멸망하여서 죄의 속박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목회자들이, 크리스천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뉴스에 나오면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비밀된 섭리 또 경영,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하여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또한 영적으로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아마도 당신처럼 호기심이 많은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태도가 영적으로 오히려 해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초대교회 시대의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 기독교의 최대의 이단이 되었던 실제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성도는 성경에 계시한 것 이외의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을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이 이미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바로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것. 여기 마음은 감추어진 것과 나타난 것.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 계시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우리가 그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었고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계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생명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죄들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땅에 죄악이 끊이지 않을까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에요. 내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너희한테 행할 텐데 내가 말해도 너희들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고 너희들은 죄수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아한 거야. 왜? 아니 왜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실까?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공동체로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전, 이 계획들을 다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나타난,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비밀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볼 수 없지만 나는 내 주어진 자리에서 여호와만을 즐거워하며 내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우리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더 나아가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